1장 23절부터 26절 본문으로 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저희 사무실에서 잠깐 설교를 준비하는데 최동만 집사님께서 본당에서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예배 더 일찍 오셔서 기도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들을 준비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 시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용무도하고 쥐록이마하지만 교회는 멈출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절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견인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새사랑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공동체의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새사랑 교회를 이렇게 나중에 훗날에 뭐 50년사 이런 거를 쓰게 될 날이 있다면 아마 2016년을 이렇게 기록할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 7일 주일부터 매주일 성만찬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2016년을 기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올해 2월 7일 주일 예배부터 성만찬을 매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성만찬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지 않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 예배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 그랬습니다. 예배에는 두 개의 기둥.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둥은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그동안 우리는 약간 날개 한쪽 없는 새처럼, 새가 날개 하나가 없으면 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탄생하여 그 말씀을 통해 강화되고 지도되며 성만찬을 통해 말씀의 실현을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과 성만찬은 예배의 두 기둥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간 교회는, 기독교회는 이 균형을 잃어왔습니다.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는 형식과 교의에 치중한 나머지 성령의 인도에 따른 자유로운 말씀의 선포를 봉쇄해왔고, 반대로 개신교회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하심에 치중한 나머지 신앙의 개별화, 편의주의를 초래하고 온 성도들이 공동으로 체험해야 되는 것들과 교회의 전통의 유지를 저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새사랑 교회같이 작고 미약한 공동체 안에, 또한 교단적으로도 성만찬에 대한 관심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만찬이 새사랑 공동체 예배의 중추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결코 낯설지 않은 변화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성만찬 예배 전통을 세워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면 그 일의 의미를 망각하고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점에 성만찬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만찬과 새사랑 공동체 예배, 그리고 새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오늘 신학적인 차원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들 모두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 언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맥락, 어떠한 맥락 속에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또 그 맥락이 성만찬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3절부터 26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부터 34절까지 이르는 긴 본문 중에 한 부분을 뽑아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17절은 바울의 실망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1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를 나는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로 번역합니다. 나는 칭찬할 수 없다.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 시간 다 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문제에 관해서는 내 마음이 조금도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의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이 도저히 기쁠 수 없고 저들을 칭찬할 수 없는 것일까요? 18절 19절에 보면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과 파당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쟁과 파당 그 자체도 선하지 않지만 분쟁과 파당을 촉발한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쟁과 파당을 촉발한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분쟁과 파당을 촉발한 원인은 경제적인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경제적인 격차로 인해서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끼리 모이는 이 파당에 대해서는 내가 도저히 너희들을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20절부터 22절을 잠깐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21절에 너희가 먹을 때 공동의 만찬을 갖고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갖고 와서 먹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할 만큼 많이 먹는다. 사회 속에서의 경제적 격차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 공동체 안에 분쟁과 파당을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그 이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이 교회들, 초대 교회들은 가정 교회들이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부자들의 집에서 모였습니다. 뭐 집이 크니까요. 그래야 많이 모일 수 있으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집을 공개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지만 그 당시의 부자는 지금의 부자와 상상할 수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당시에 어땠냐 그 부자들은 어땠냐면 그 부자들을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폰서라는 말이 당시에 나왔는데요. 후견인이라고 당시에 부자들을 불렀죠. 그 집에서도 가장 좋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하는 방에 부자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창문이 아주 큰 그 방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방의 이름을 아크트리움이라고 불렀습니다. 4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방이었는데요. 창문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의 방에서 그 방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도 재현이 된 겁니다. 부자들은 트리클리니움에 모여 있고 가난한 자들은 아크트리움에 모여서 식사를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사회에서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트리움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지는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경제적 차이로 인한 구별과 차별이 사회뿐 아니라 교회 속으로도 침투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는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교회를 약보고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빈궁한 자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빈궁한 자들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즉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타이스키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이스키노, 그러니까 아이스키노마라고 하는 단어가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이고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강도를 의미합니다. 아주 강한 부끄러움이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부끄러움을 준 거예요. 강력한 부끄러움을. 성서는 정반대입니다. 부자들에게 그러한 부끄러움을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외면한 것에 대해서 바울과 이 서신서의 저자들은 그들을 부끄럽게 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책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아마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야고보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런 그들 사회의 양극화가 교회 안에 고스란히 자리 잡은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의 권고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성만찬을 상기시켜주는 거였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성만찬은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의 형식과 의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 중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격차로 인한 파당과 분쟁 속에서 바울은 그 해답으로 그 말씀으로 성만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만찬을 제정하신 예수님과 이를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울이 어떤 식으로 성만찬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성만찬은 단지 종교적, 신학적, 영적 의미만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의미를 포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신앙에서 성만찬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답은 성만찬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성만찬이 초대교회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하게 분열되어져 있습니다. 심각하게. 그리고 그 분열의 이유를 저는 성찬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찬의 권위가 상실되고 성찬을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축소시킨 결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과 아가페의 사랑은 구체적인 실체를 상실하고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과 마술적인 교리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분열되고 이토록 세속화된 원인 중에 하나가 성만찬의 부재, 성만찬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행동은 성만찬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계층에 따른 교회에서 그룹이 나뉘어지는 것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상이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죠. 성만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만찬 그 자체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주 이렇게 쉽게 카톨릭 교회를 이해할 때 이번에도 이제 그 명지고등학교에서 미션 거기서 성경 교사하는 그 총신 후배가 있는데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 다가와 가니까 그 카톨릭과 개신교 차이점을 이렇게 차이점에 대한 수업을 하려고 수업 지도안을 짜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목사 형님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이 동기 총신 친구들 사이에서 그 제가 굉장히 카톨릭을 좋아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점검해달라고 봤는데 이 화채설 카톨릭은 실제로 이 포도주와 이 떡이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 실제 변화 실체 변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개신교는 임재설이라든지 이런 기념설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입장은 화채설이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그 책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카톨릭에 대한 책이었는데요. 불행히도 과거의 성찬신학은 빵과 포도주가 실체 변화를 통하여 참다운 주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사실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공의회, 그러니까 2차 바티칸 공의회죠. 공의회의 가르침대로 성찬을 좀 더 넓고 깊은 차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뿐 아니라 성찬에서 배우고 체험한 그리스도의 삶을 일상생활에 최대한으로 반영하도록 심써야 한다. 그럴 때 성찬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의 원천과 절정과 목표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용기 신부라고요. 한국 카톨릭에서는 이 전례에 있어서는 가장 전문가입니다. 이제 요한바오로 2세에 의해서 고위성직자로 임명된 분인데요. 이처럼 그 성찬의 의미와 가르침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되새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차원으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시간적인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성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본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2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to remember란 뜻입니다.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의 생애를 주님의 죽음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의 본질입니다. 예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봅니까? 물론 이 가을의 따스한 햇살과 들녘에 익어가는 고개를 숙인 벼와 밥 딜런의 노래와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죠. 하지만 그것은 모호한 것이고 그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뿌옇게 보면 멀리서 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월요일 날 한이하고 그 가평에 갔었습니다. 날씨 요즘에 가을이고 너무 좋으니까 그 아침 고요 수목원 앞에 있는 갔었어요. 너무 아름답죠. 가까이서 보면 모기도 많고요. 벌레도 많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한 이 자연과 이 어떤 시와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만나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눈을 이렇게 좀 들여떴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하지만 하나님의 선명한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어떻게 인식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트럼블 블락이다 거치는 돌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풀리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생하게 기억될 때만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길과 십자가의 길은 결코 포개어지지 않습니다. A.W. 제이콥스라고 하는 그 에스콰이어, 그러니까 에스콰이어 지옥 아시죠? 그 남성 잡지인데요. 패션, 뭐 근육, 스포츠 뭐 이런. 그거의 미국 본사의 편집장이 있습니다.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제이콥스라고 하니까 유대인이죠. 야콥이니까요. 이 사람이 뭐 그 말 그대로 에스콰이어 잡지 같은 게 진짜 이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편집장을 하는 거거든요. 온갖 것에 지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읽고 한 권에 읽는 브리테니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정도로 지적인 호기심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니까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에스콰이어의 하나의 기사가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1.1획도 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1년 동안. 그냥 무작정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짜 의미를 살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부터 그 무신론자부터 뭐 짐 윌리스까지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의 글까지 1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이 땅 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확히 모를 때 자기가 질문할 자문위원을 100명 정도 구성을 합니다. 분야별로 뭐 이렇게 예술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뭐 5세대, 성경의 복식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5세대에서 뭐 교육에 대해서, 정치, 경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요이 땅 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1년을 살고 나서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에요. 그 미친 척하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아보려면 미친 척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책이 그 반세노블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우리로 치면 뭐 교보문고 같은 그런 서점인데, 서점 프랜차이즈인데요. 그 반세노블 종교 코너에 그 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머 코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웃긴 일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웃긴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따르는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미국 기독교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푸드코트 크리스찬이란 말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우리 옛날에 뭐 선데이 크리스찬 그랬잖아요. 푸드코트 크리스찬. 푸드코트가 뭡니까? 롯데백화점에 가면 뭐 별게 다 있잖아요. 냉면, 돈가스, 배고프시죠? 짜장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먹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푸드코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인적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내 말과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 속에 중추로, 본질로, 기저에 심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하는, 내 기호대로, 내 흥미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말도 있습니다. 뱀파이어 크리스찬. 예수님의 피만 쫙 빨아먹는 쫙. 성만찬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그 십자가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과 기대입니다. 우리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25절에 성찬은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과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새 언약을 완성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구원과 제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셨습니다. 언약, 계약, 이 컨트랙트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제일 중요한 게 그 내용이잖아요. 어떤 계약이냐는 거잖아요. 어떤 계약이냐. 두 번째로는 그 또 하나 계약서에 중요한 것은 그 계약의 신실성입니다. 이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등기부등본으로 내 집을 갖고 있으면 이 등본에 의해서 이 집은 내 거예요. 내가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다가 뭐 병사들을 배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서류가 이 집이 내 거라는 것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하는 확증, 그 계약의 신실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 나라를 전망합니다. 그 나라가 어떠할지를 그 이 소박한 식탁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의와 실학과 평강입니다. 그 나라는 수직적이지 않고 수평적이며 그 나라는 강제적이지 않고 자발적입니다. 그 나라는 배타적이지 않고 포용적이며 그 나라는 권위적이지 않고 따스하고 친밀합니다. 그 나라는 평등하고 그 나라는 모든 인류와 생명을 그 자체로 존중하며 그가 가진 천부적인 권리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무엇보다 그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처처에 온갖 재난과 비극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적 낙관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이 성서적 종말론이야말로 우리의 사랑과 인내, 섬김과 희생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이며 원천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현재입니다. 현재.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만난 건데요. 그 밈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to remember란 뜻입니다. 이 아나는 역시 그 앞에 접두어로 어떤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솟아올라오다라는 뜻입니다. 솟아올라오다. 그러니까 기억이 과거라고 하는 지각을 뚫고 현실 속에서 재현되는 것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의 기억 속에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 내 삶 속에서 이 현실의 지각을 뚫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남네시스의 의미입니다. 그 지난번에 세월호 목요 그 문화제에 가서 한신대 학교 명예교수인 김경재 교수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의 구분은 유한한 인간이 시간을 인식하는 방법일 뿐이고 과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축적된다는 거예요. 우리 밑바닥에 다 축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이 마치 물이 흘러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밑바닥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과거를 뚫고 이 지각을 뚫고 현재 속에 과거를 살아나게 하는 것, 그래야만 세월호 같은 사고가 우리 안에서 재발되지 않는 것이고 그와 같은 참사가 우리 안에 재발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것을 우리는 재현해야 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10장. 이 성찬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재현해야 되는 성찬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 여기서 참여함, 코이노니아입니다.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친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떡과 포도주가 입을 통해 소화기관으로 들어가 내 몸을 살리는 양식이 되듯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성찬의 상징과 같이 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마지막에 드리는 축도의 고백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은 우리 앞에, 우리 곁에, 우리 뒤에, 우리 아래, 우리 안에, 우리 둘레, 우리 위에 계십니다. 자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성서를 묵상하며 분주함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 기도할 때,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성찬이 되어줄 때,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찬님의 눈을 뜰 때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일치와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의 의미 속에 구현해야 되는 성찬의 의미는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입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공동체를 이룹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요? 죄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지 않는 게 죄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폭력이 거기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열정 속에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계획과 미래 속에 공동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를 깨뜨리고 공동체 의식에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의심하고 주저하고 갈등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장 29절입니다. 11장 29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성만찬에 임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몸을 분별해라. 주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이죠. 교회.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주의 몸은 누구일까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한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몸으로서 내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던 소홀히 대했던 공동체의 연약한 자들, 특별히 앞선 이 맥락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궁핍한 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떠올리지 않고 성찬을 대한다면 그 성찬은 너희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찬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나눔을 이야기해줍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경제적인 격차를 뛰어넘어서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채워주는 그것이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의 몸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거는 요것과는 좀 다른데요. 여기서 이 주의 몸을 분별하라 했을 때 그 대상이 연약한 자이지만 또 하나 이거는 연약한 자를 살펴야 돼요. 그게 99%예요. 하지만 1% 누굴 살펴야 될까요? 누굴 살펴야 될까요? 이거 아침에 제가 든 생각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지치면 공동체는 굉장히 활력을 잃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목회자들과 운영위원과 청년 리더들과 그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또 그들이 지치고 그들이 탈진한다면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정치적으로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학관계와는 정반대의 관계가 공동체 속에서 작동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그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지를 성찰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목회자라고 직분자라고 대접받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친밀하게 대하고 있는가? 또한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이 자리 잡아야겠죠? 그것은 사유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논리는 두 가지죠. 사유와 욕망입니다. 교회 공동체 경제 시스템에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이 가치는 공유와 필요입니다. 공유와 필요. 과연 새사랑 공동체의 경제 시스템이 공유와 필요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유와 욕망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공동체의 헌금을 공동의 지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쓰는 지갑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특별히 그 역할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신년헌금이죠. 신년헌금. 공동체의 당장 궁핍한 지체들에게 그 헌금의 일부를 지불함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우리의 공동의 지갑입니다. 내 욕망에 따라 내 지갑을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지체들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를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화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경제적인 시스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실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성찬은 그 자체로 선교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귐을 원형으로 하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열려져서 인류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상의 가족으로 초대하셨음을 드러내는 표지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해산한 공동체의 성찬의 전통과 그 전통이 실제적으로 성도와 공동체의 삶 속에 구현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노력할 때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의 성찬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성찬이 누가 제정하신 건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성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는 우리의 기억과 실존과 전망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그 사귐 안에 우리가 그 친교 안에 우리가 참여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구원의 세상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자가 되는 해설한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저희에게 가장 큰 감사는 우리 공동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교회의 소중한 유산이요 주님의 명령이며 전통인 성만찬을 회복한 일입니다. 해사랑 공동체 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교회들이 소홀히 여기고 있는 성만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목회자와 온 성도가 이 일에 헌신하고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해사랑 공동체 성만찬 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과 전망 속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